거울 속에 내 모습은 텅 빈 것처럼 공허해. 혼자 길을 걸어봐도 텅 빈 거리 너무 공허해. 다다다다다다다 baby don't worry. 너란 꿈에서 깬 현실의 아침은 공허해. 아침을 맞이하면서 다시 자각해. 날 깨워주는 건 네가 아닌 알람벨. 빌어먹을 침대는 왜이리 넓적해. 허허 벌판 같은 맘에 실은 바람만 불네. 나는 빈 껍데기 너 없이 걱정해. 주위 사람들의 동정의 눈빛이 나를 죽게 만들어. Now what a day 하루 시작하기 전에 무심코 boom. 거울 속에 내 모습은 텅 빈 것처럼 공허해. 내 속에 없어 표정해. 혼자 길을 걸어봐도 텅 빈 거린 너무 공허해. 내 맘처럼 조용해. 따라 단단단단단단 baby don't worry. 따라따따따라 너랑 꿈에서 깬 현실의 아침은 공허해. 밤이 너무 공허해. 끝이 날래 슬펐던 날들 힘들었던 날들과 행복했던 날들 이제 지나가버린 시간 속에 추억이 되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대와 나는 over. 현실로 돌아온 것 같아. 삶의 이유가 사라져 머리가 복잡해.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텅 빈 것 같이 공허함을 느껴 너를 만나기 전과 똑같아. 너 속에 내 모습은 텅 빈 것처럼 공허해. 빛 속에 없어 표정해. 혼자 길을 걸어봐도 텅 빈 거린 너무 공허해. 남처럼 조용해. 따라 단단단단단단 baby don't worry. 따라따따따라 너란 꿈에서 깬 현실의 아침은 공허해. 밤이 너무 공허해. 끝이 날래 부딪히겠죠.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지는 않아요. 좀 아쉬울 뿐이죠. 보고 싶지는 않아요. 그대가 그리울 뿐이죠. 예전같지 않는 내 모습이 점점 두려워. 미소가 없어 표정에 약해져만 가는 내 자신을 보기가 무서워. 내 맘처럼 조용해. 너가 없는 내 주위는 공기조차 무거워. 너란 꿈에서 깬 현실의 아침이